어릴 적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랑 속에 미친다는 흔한 얘기 영화나 드라마에 삼아 나올 줄 알았던 이런 일이 나에게도 hey! oh, oh, oh, oh, yeah. 너 때문에 많이 더 울었다는 그 가사 이해 못했다가 이젠 이해할 수 있어 하주기로 시작해 올라가 솟아난 감정 폭주 블라라라 주체 못해 네 앞에서 난 I'm on a la la la Talking about love Talking about love 떨어져 있어 넌 밑어올린 Thinking about us Talking about love Talking about love 나는 정말 내게 미친 걸까 얼음 얼렸다가 내 녹이는 너는 내게 유일한 보 사랑은 돌아온다는 영화 속 대사가 이해 안 갔다가 이젠 이해가는 중이야 새기자그 지금 내가 감지하는 게 오늘 원초적인 기분은 햇빛 밖에 복을 내 측춤을 너의 꿈을 꿔 어떡할래 나의 흥분을 Talking about love Talking about love 떨어져 있어 넌 밑어올린 Think about us Talking about love Talking about love 나는 정말 내게 미친 걸까 바다같이 푸른 눈속 아 내 머리 너란 파도에 벅차올라 Can't stop it 느낌 Can't stop it 너를 Can't stop it crazy Crazy love, crazy love.